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남녀 평등권 법령을 발표하신 이른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29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령의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성중앙기관 평양시안의 여성 일꾼들, 영웅 접견자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최령의 동지는 보고에서 주태 35, 1946년 7월 3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하신 남녀평등권 법령은 주체적인 여성해방강령이며 여성운동의 투쟁강령이었다고 하면서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조선 여성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혁명의 한쪽 수리바퀴를 힘있게 떠밀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주태의 여성 해방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는 조선 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 여사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수령님의 여성 문제 해결에 관한 사상과 용도 업적을 견결에 옹호고 수하고 빛내시며 조선 여성들을 선군 시대의 잠든 여성 혁명가들로 키워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여성들을 힘있는 용량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믿음의 역사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밑에 대를 이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모든 여성들이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태의 태양으로 건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여성들의 자주적 존엄과 권리의 값높은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에 옹호고 수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갈 때 대해 지적했습니다.